맘 흔들어 놓고 왜 계속 말 돌리는 거야. 확실히 말해 네 맘 듣고 싶어 난 지금 당장 내게 말해. 무너지는 나를 보면 넌 한심해 보이지만 차갑게 날 밀어내. 제발 너희의 눈에 빠지기 전에 이런 너란 여자 안 되는데 나란 남자 바보 같이 너란 여자 못 떠나는 내가 난 미워져도 자꾸만 미련이 남아. Guess what 질질 끄는 거야. 애매한 사이 저는 이대론 싫어. 지금 당장 내게 말해. 매달릴 순 없잖아. 나는 시작도 못했는데 확실하게 잘라내. 제발 너희의 눈에 빠지기 전에 이런 너란 여자 안 되는데 나란 남자 바보같이 너란 여자 못 떠나는 내가 난 미워져도 자꾸만 미련이 남아. Yeah.